날 자극한 내 심장 소리 애써 숨긴 눈빛이 완전 dreaming 이리로 와 아주 가까이 달콤히 속삭여 난 끝마셔가 아가니 상황과 너의 그 표정 봐 집중한 널 위한 내게 my like it 넌 영원히 꿈꿀 수 없어 잘 새겨둬 멋대로 good don't it 잘 좀 놀아 길 잃은 나에게 몸짓 봐